이대한 이용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가 10일 러시아 조선 전쟁 로병리 사회에서 결성됐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문을 올리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